이 시간에는 노래의 미역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그이의 한생. 아침을 맞으시며 별 지는 사세 언제나 인민 위해 시작되어라 한 밤을 지새시며 비워진 사세 언제나 저국 위에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저국이요 말이다오. 계속하여 들으실 너리는 청춘들아 대답하자.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내가 지켜선 저국. 애국가 들으며 꿈을 키운 곳. 이상으로 너림 6곡을 보내드렸습니다.